찾아요 찐내 탐라인 오늘도 힘없이 찾아오는 Compete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난 몸을 숨긴다 축 처진 어깨와 살짝 굽어버린 내 등 거친 파도를 이기기엔 겁이 많은 나 내일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우선 넘겨 Like a merry go round 끝없이 돌 거야 어지러워져도 넘어지지 마 Merry go round baby 두 발 두비 hey Hey how are you Long long go round baby 아슬아슬 like a circus 나 홀로 외주타기 마요 덩커틴 라인 나 홀로 버텨내기 12시 땡 오늘 지나도 내일 역시 힘들기 Just smile